놓지 못하네요. 기억들이 눈에 밟혀 한순간도 잠들지 못하는 나는 어떡하나요. 막혀진 날들은 기다릴 뿐이죠. 그대를 전해 행복하란 그 말이 이렇게 쓸 줄 몰랐죠.